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,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. 할 수 없는 영혼이여, 내 영혼이여, 사랑했던 순간들은 어제 같은데, 물어보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.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.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,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. 내가 보는 눈에 있는 모든 답들은 허공 중에 떠다니다 사라져가고, 마음 들고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.